내 품에 꼭 안겨서 들었던 바다의 파도 소리가 지금 흐른 눈물에 씻겨져 버리잖아요. 울지 말고 그대 나를 봐요. You are the one. 오래됐지만